동간이라고. 웃겨, 진짜. 아,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아니, 태근 오빠, 상은 오빠.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 진짜. 어, 됐다. 아니, 그게 아. 아니고. 아까 내가 수업 시간 전에 내가 상훈이랑 탁구를 했거든? 아니, 지가 져놓고서 패배를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 야, 자, 너 그러면 안 된다, 나가. 심판은 누구였는데? 아, 심판? 심판이 우리 와이프이긴 했는데. 아, 야, 그거 아무 관계 없어. 상훈이 혼날 만하네. 그건 좀 그렇다. 야, 진짜. 야, 공정하신, 야,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공부자고 나왔네. 잘 지냈어요? 네. 네. 네. 무슨 얘기들 했어요? 아, 오빠들이 자꾸 싸우네요. 왜? 아니, 탁구를 쳤는데 태근이 형 형수님이 와이프였고, 아니 뭐 심판 형수가 심판이었거든요. 어. 그는 자꾸 자기 쪽으로 유리한 어? 조르크 하는. 그건 시합 하나만 하지, 그거는. 그렇지. 아니에요. 심판이 공정 칠 못하잖아. 아니요. 1점 내게 했는데 제가 바로 이겼거든요. 아, 네. 다른 운동도 많으니까 탁구도 네. 열심히 하시고 네. 또 운동을 해야 영육간에 건강해집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네. 뭡니까? 복습. 네. 즐거운 복습을 먼저 좀 하고. 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천년 동안. 옳지. 천년 동안. 왕국. 왕국은 없잖아요. 없는데 하여튼. 그렇죠. 네. 왕국. 지난주 전체 주제는 천년 동안. 동안. 천년 동안. 어, 우리 김상원 학생. 네. 여기에는 몇 가지 큰 설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봐. 많게는 또 다섯 가지가 있고요. 우와. 더 나누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곱 가지까지는 갈 것도 없고. 세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제 네. 전천년설. 어, 전천년설이 있다. 네. 뭐, 예습을, 복습을 많이 했네요. 오늘 굉장히 자신 있어요. 후천년설. 후천년설. 전이니까 후죠. 그다음에 전 나왔으니까 이제 무전설. 아우 귀여워라. 무년설. 무년? 무천. 네.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죠. 가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왕 한번 끝까지 갑시다. 네. 와. 전 천년설이 뭘 얘기하죠?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전에 천년이 있다. 예. 어, 맞아요? 다른 학생들? 아닌데요. 맞아요. 천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정주훈 학생.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뭐 같아요? 아, 천년 전에 재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년 전에 재림이네요. 이거 저기 선생님도 가리키면서 늘 헷갈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전 천년이니까 천년 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네, 여기서 있고. 전 천년 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재림이 중심이 아니고 천년이 네. 어디 위치에 있는가가 중심이에요. 천년이. 그래서 전 천년설 할 때는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네.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용어적 주어가 천년이 중심입니다. 네. 천년 전에 재림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동안 있다. 왕국이 있다. 있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후천년설은 천년이 있고 재림이 있다. 그렇죠. 재림 뭐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뒤에 있어요? 나중에 있어요? 뒤에 있죠. 그러니까 천년 후에 재림이 있다. 예. 아, 이것이 예, 후천년설. 이거 아주 헛갈리기 쉽습니다. 예. 예. 무천년설은? 그건 이제 천년이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의미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요? 어,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초림과 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이 사이를 무슨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년 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천년 동안이라는 그냥 수치를 통해서 문예적인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게 뭐냐면 무적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적행. 네. 이왕 대답한 김에 우리 김상훈 학생. 아, 무적행이라는 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비오 소스라고. 아비오 소스. 외우기 쉽네요, 진짜.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좀 교무실을 좀 한번 와야 되겠네, 진짜. 교무실이 탁구대 옆에 있어. 저기, 김성환 학생. 네. 아비우 소스라는 헬라 말은 무적행이라는 말을 가르치는 말이 맞는데, 선생님이 무적행의 의미를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무적행은 어떤 상태.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무적행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의미보다는 네. 지금 사탄의 권세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들은 지금 결정적인 패배는 했지만 아직도 꿈틀거리는 힘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거기에 겁먹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이미 사탄은 머리를 상 것 같은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그 마지막 뒤집을 수 없는 남은 힘으로 꿈틀거리면서 위협을 하거나 공포감을 준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흔들거리거나 넘어질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중요한 주제였어요.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51강 백보좌 심판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이제 오늘은 반장. 네. 혹시 그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백보좌 심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백보좌 심판. 들어는 봤는데요. 들어는 봤어요. 한 번 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보고 정확히 공부한 적은 없고. 예. 네. 그 많이들 들었죠? 네. 그래서 백보좌 심판 얘기만 나오면 이거 이제 부흥회 때 우리 주로 많이 듣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금멸유관을 주시고 조금 덜한 사람은 개털모자 씌워주고 뭐 이런 식의 네. 조크인지 복음인지 약간 많이 들어왔어요. 예, 예. 그래서 예. 그거 그 개털모자 안 쓰려면은 우흠.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뭐 이렇게들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어왔죠. 예. 근데 이제 개털모자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성도들을 좀 이렇게 잘 기억하도록 신앙생활을 진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사법이라고 보면 되고 네. 그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은유인 거죠. 아, 은유적 표현이라고 봐도 그렇죠. 되죠. 정말 같다고 거기 개털모자가 네.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또 이제 성수학당 통해서 또 네. 그래요. 또 거기에 또 반장이 또 우리 오태근 학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대답을 좀 잘 하십시오. 네. 오늘은 중요한 주제예요. 이 백보좌 심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네. 그래서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20장 전체를 사실 봐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기 우리 박진희 학생부터 좀 네. 읽읍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체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내용만 봐도 좀 으스스하죠. 무서워. 겁나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이제 영상으로 이 공부를 같이 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겠지만 여기 지금 교실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본문이 뜻하는 바가 정확히 복음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를 오늘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11절을 좀 보세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보자, 여기서 백보자라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흰보자가 등장을 하죠? 네. 흰보자. 두 번째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 죽은 자들과 책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자, 책들. 이걸 보통 책들이 등장을 하고 또는 생명책. 책. 책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위대로 갚는다. 네. 행위에 따라. 행위를 따라 갚는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던져진다. 이런 이제 최종적 그림이 계시록 오늘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을 해요. 이제 총 다섯 구절을 설명했는데 한 절 한 절씩을 좀 여러분들하고 풀어가겠습니다. 우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여기 크고 흰 보좌는 크다 희다 흰 보좌요? 어떤 보좌요? 큰 보좌예요. 이 두 개는 어떤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된 수사법인가 하면 희다는 일단 뭘 얘기하냐면 거룩을 얘기합니다. 네. 거룩함.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크다는 위엄. 위엄. 위엄스러움. 위험이 아니고 위엄스러움. 그러니까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보좌.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앉으신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겠죠? 네.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요. 근데 반장, 네. 왜 하필 보좌라는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드러낼까요? 여기 왜 보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보좌라는 개념이 이제 심판을 내리는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대에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 그런 왕의 통치 그런 부분을 상징하는 측면에서 보좌라는 개념이 있지 않나. 아주 98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예. 네. 역시 그 계시록 공부를 한 보람이 나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한번 배웠습니다. 네. 배운 거죠. 보좌. 자, 당시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로마. 로마였어요. 로마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로마의 중심. 황제.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맞죠? 보좌. 황제의 보좌가 로마의 중심이에요. 지금 그 중국이 가운데 중자를 쓰죠? 국호를. 네네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중심. 세상의 중심이 자기란 뜻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을 어디로 봐요? 어디로 봐요? 우리 근래까지만 해도 미국을 세계 중심으로 이해를 했죠. 그런데 네. 이 중심축이 서서히 지금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세상의 중심이 달랐어요. 네. 이때는 세상의 중심이 로마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도 가장 중심이 황제의 보좌예요. 그래서 네. 이 황제의 보좌는 반장 세 가지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네. 기억나요? 네. 주권? 아니. 통치. 그렇지. 통치. 통치, 심판, 심판 영광. 옳지. 아, 영광. 이건 네. 외워두셔야 돼요. 통치, 심판, 아주 영광.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의 보좌는 통치, 심판, 심판 영광. 영광을 표현한다. 네. 예? 그런데, 정주원 학생. 네. 왜 하필 계시록에다가 보좌라는 개념을 등장시켰을까? 여기 뭐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 없어요? 이거 영적인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대답이. 왜 그랬을까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보좌라는 표현을 쓴 이유요? 그렇죠.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자리를 바로 그것을 네. 직설적으로 재론하기 위해서 보좌라는 표현을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당시 세상은 세상의 중심을 어디로 이해했다고요? 로마. 로마 황제의 네. 보좌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저자가 계시를 통해서 보좌라는 개념을 채택을 해요. 이건 뭘 뜻하냐 하면 방금 우리 김상원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우주와 역사와 세상의 심판과 통치와 영광의 중심은 하나님 보좌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세상의 로마의 중심의 가장 중심인 황제의 보좌를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엎어쓰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는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 기초를 설정하는데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이건 어느 영역에서나 이 사고방식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희고 큰 보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가 없더라. 자, 이 말은 새하늘 새 땅이 임할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어요. 네. 기존 타락되었던 모든 천지 만물이 이걸 보세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개념은 또 우리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네.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나은 존재로 개선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거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새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인 인간으로 윤리적인 인간으로 나아지고 개선되는 게 기독교의 지향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또 여기를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오늘 공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뭘, 누구를 얘기, 가리키는 건지 첫째 궁금하고.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 죽을 거죠? 네. 다 죽죠. 네, 다 죽죠? 네. 그럼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지. 아, 또 봅시다. 네, 그 다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건 뭘 뜻할까요? 큰 자, 작은 자. 네. 오늘날 뭐. 지위. 1m 80이 안 되면 루저고. 그 이상이 되면 난 사람이고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예. 여기 큰 자나 작은 자는 남녀 노소 물론하고 그런 당시 그 인간을 통칭할 때 쓰는 하나의 그 문예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자, 이게 이것은 오늘 설명에 뭐 중요한데 이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그 말이 쉽게 얘기하면 네. 큰 자나 작은 자나.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책들이 펴져 있고 그랬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책. 다른 책.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생명책이라. 여기 보시면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은 뭐예요? 생명책. 생명책이에요. 종류가 몇 개예요? 두 종류. 두 종류죠. 맞죠? 두 종류의 책입니다. 종류.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밝히는 것은 생명책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기에 농명된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겠죠? 네. 자, 그런데 앞에 죽은 자가 등장을 했어요. 네. 우선 이거부터 밝혀야 이 책의 종류를 죽은 자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보니까 예. 이게 진짜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도 예.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했을 때 그 책들이 이 책인지 이 책인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저희가 지금 계속 배웠듯이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죽었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자. 네. 이 죽은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네. 이거 혼돈을 일으키면 안 돼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책들과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그러면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책들과 생명책이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은 문제가 안 돼. 네. 근데 문제는 이 책들이 뭘 뜻하냐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누가 빨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자, 누가 찾았으면 9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귀신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거기에 무슨 뭐가 나와요? 책들이. 그런데 이 책들이 뭐를 베푸는? 심판. 심판이에요. 심판.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서의 짧은 두 구절 사이에 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애매두리무실하게 대답하지 말고 세 번 나와요. 자, 보세요. 반장. 네.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곱하기 세 번이 등장을 네, 하죠. 네, 네. 자, 이 불은 성경 속에 일관되게 뭘 항상 지향하고 있습니까? 심판입니다. 네. 심판. 맞죠? 네. 이제 이따 계시록에 가서도 확인하겠지만은 불은 언제나 심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어디에 밀어넣는다 그랬어요? 불못으로 밀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잘 보세요. 10절. 9절 하반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가 이제 이 심판을 하냐.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 바퀴는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네. 네. 네. 이게 바퀴가 가는 성격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전부 뭘로 묘사되고 있어요, 지금? 불꽃. 자, 지금 이 보좌는 시상을 하는 어떤 자비를 베푸는 보좌의 성격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는 보좌의 성격으로 등장을 해요. 맞죠? 네. 자, 그런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뭐를 베푸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놓였더라?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오늘 계시록 다시 가서 보십시다.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시록 오늘 보시면 자, 13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도 뭐예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예요?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책이나 여기 책이나 성격이 같아 틀려요. 같습니다.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4절 우리 정주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니엘서에서도 불 세 번 등장합니까? 네. 안 합니까? 해요. 이 불은 어떤 성격의 불이죠? 심판의 성격의 불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주 선명해진 것이 뭐냐면 계시록은 항상 뭐 내가 환상을 보고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조용히 묵상하다가 혼자 해석해서도 안 되고 네. 반드시 뭐에 성경.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경. 성경의 지지와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 본문을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봐야 된다? 성경. 다니엘서. 다니엘서. 성경. 성경 맞아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참고해요. 참고. 참고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도 뭐가 나와요? 책들과 책들. 근데 이 책들은 성격이 심판. 심판의 책이에요. 그래서 계속 불이 몇 번 등장을 해요? 세 번이요. 세 번 등장. 근데 요 똑같은 패턴이 오늘 계시록 20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선명해졌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이 책들은 심판책. 심판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의 네. 책, 심판. 책들이에요. 그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런데 네. 이 생명책은 누구와 관계 있는 책일까요? 우리요. 우리와. 김상훈, 박진희, 정준, 오태근. 네. 기타 둥둥. 이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들의 종류가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절 봐요. 네. 여기 우리 학생들은 이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쪽입니다. 생명책 쪽에 기록되어 있죠? 네. 네. 한결 이제 표정들이 더 밝아졌는데. 자, 그러면, 어디를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12절 중반절에 보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뭐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자기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기준으로 왜요? 아니, 평상시 안 쓰시던 톤이 나오셨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아, 네. 선생님의 강의를 비웃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주 기분 상해요. 김상훈 학생, 네. 여기 봐요. 이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면, 네.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없죠.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이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근데 그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심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까 어느 쪽에 기록돼 있다고 했어요? 생명책이요. 근데 행위대로 심판한대. 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그 본문 심판한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아니더라도 심판의 때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네. 항상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는데 네. 왜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는 지금 선생님께서 저희 함정에 자꾸 밀어넣으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함정에 밀어넣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은 뭘로 보고 아니 함정이 아니라 은근, 은근슬쩍 이제 아, 떠보시려고 그러신 건데 떠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견고하게 고백이 서 있는가 그러니까요 떠보려고 그러는 거지 선생님이 어디 함정에 밀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뜨셨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저게 딜레마였어요 늘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야 생명책이 있다는데 생명책도 심판을 하나 막 이래가지고 하지만 저희 크리스찬들은 네. 똑같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한번 용서를 받으면 그 용서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는 거 아닙니까? 행위대로 심판한다는데 하지만 일단은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용서를 때는, 받았지만 그거의 네. 죄에 대한 또 심판이 이상하게 오늘 안 걸려드네 여기 봐요 진짜 네. 함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마태복음 7장을 빨리 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진짜로. 마태복음 7장. 제가 한결 마음이 가려워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러게요. 네. 7장. 자, 누가 찾았어요, 빨리? 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네. 15절서부터. 자,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거짓선. 읽으세요. 아니, 하나씩 읽읍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이라. 읽으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표현이 있죠?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지금 그 김상환 선생 지금 남의 거 뺏어 읽었는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혼돈해 왔는가 하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하고 골기대회를 해왔어요. 네. 그러면 맺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골기대회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나무가 좋아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초자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열매를 보면 되죠.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가을이 되면 네. 뭐가 나와요? 열매. 그래서 사과가 열리면 이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 자, 이거는 성경에 이런 예가 많아요. 이거는 열매를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나무를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나무예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돈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는 이 행하다는 말이 우리 개념의 doing, 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네. 그거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위를 따라 말할 때는 열매를 말하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뿌리. 나무. 뿌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증거로 그 다음에 무슨 기록이 나오는가? 아까 정주은 하세요. 네. 진짜 읽어보세요.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거기 보시면 불법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막 이태리 대리석에다가, 막 호마노에다가, 온갖 좋은 재료를 동원해서 인테리어를 막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집을 잘 지었어. 그런데 나중에 중공검사 하려고 딱 떼보니까는 남의 땅 위에다가 지었어. 그럼 이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쌓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지. 너 기초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된 걸 뭐라 그래요? 불법이라 그러고 네. 행하지 않은 거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네. 안다가 스탠이 돼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그 다음 절을 우리 박진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박진희 학생 보세요. 네. 여기 지금 행하지 아니하는 거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모래, 예, 집 지은 것. 기초가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은 것과 아는 것이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초 위에 지은 집을 뭐라 그래요? 반석이요. 행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 보세요. 계시록에서 행위를 따라라는 말이 내 어떤 건덕이나 도덕이나 선함이나 이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이건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시큰 좋은 재료를 사다가, 시간 돈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뭐, 저게, 엉뚱한 데다 집을 지어놨어. 내 땅에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다 집을 짓지 않고. 이게 잘못 행한 거예요, 이게. 네. 그걸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법. 예?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계시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잘못된 그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계시록의 20장의 이런 백보자 심판의 의미를 자꾸 오도시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우리는 이미 생명책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그렇게 헌금 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더 바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구원 받겠어? 구원을 철저히 인간의 기초에서부터 속인단 말이죠. 그건 구원이, 그건 잘못 쌓은 집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이 많다니까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 아, 다른, 응?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과의 차이점이 뭔지,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바른 복음, 바른 복음.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은 틀렸다의 반대말이 바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 복음은 그의 부요와 풍성함으로 결실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든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고 목적한 그 고을까지 끌고 가고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네. 절대 포기되는 법이 없어요. 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eternal life, 그죠? 한도 밑도 끝도 없이 오래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이지만은, 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게 겁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강아지 판처럼 인생을 뒹굴고 살아도, 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이라 그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응?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 정말 믿음의 본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걸 가장 잘 설명하기 좋은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짐을 받을 때부터 뭐하고 살았어요? 우상 섬기며 살았어요. 네. 그 집은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셔서 모리아 땅에 제사를 드리는 걸출한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비구비마다 고비고비 곡절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손길이 항상 있었어요. 네. 네, 그건 뭐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거의 팔다시피 했죠.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얻은 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끌고 올라와서 그 막 부자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창세기 13장에서 조카하고 헤어지는 아픔을 겪죠. 네. 그 조카는 또 거기 살다가 완전히 벌어놓은 거 거덜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이런 걸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 이분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을 다시 가십시다. 13절을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여기 바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계시록에 항상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있는 거. 존재하는 거예요. 네. 예? 그 가운데서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법은 없다 그 말이죠. 네. 개인은 구원은 개인의 것이다. 네. 자 그런데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사망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결국 여기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과는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네. 오늘도 이 복음의 안위 속에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더 삶을 반듯하게 경주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믿습니까, 여러분? 아, 네. 네. 오늘 여기서 그 행위,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 행위를 정말 우리의 선한 어떤 행동들, 그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저희 속에 지금 너무나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뭔가 이렇게 묶여 있던 것을 뻥 뚫린 것 같은. 네, 네 그걸 그렇게 잘못 해석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스스로가 어떤 죄 가운데 거하면 막 찜찜해지고 예. 내가 이걸 용서 받을까 심판대 안에 서면 이거 다 기억하시겠지 죄책감 들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계속 그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니까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계속 있는 그래서 그 사탄이 제일 노리는 게 뭐냐면 길티 의식이에요. 네. 죄의식. 네. 우리를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리스도가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용서와 자비로부터 자꾸 네.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죄책감이 자기를 자꾸 뭔가 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은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의의로 설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고 반대로 또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행실을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가끔 제 속으로 이제 제 생각대로 생각하는 판단들. 정말 다시 또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그럼요. 놓지 않으실 그게 가장 중요한 네. 인간에 대한 해석이에요. 네. 우리는 그래서 용서 못할 인간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끝까지 네. 끌고 가실 분이신데 그렇게 인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오늘 아주. 예. 너무 시원하네요. 예. 고만 마리가 벗어진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네. 끝! 끝!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무엇일까요? 1번 에토스, 2번 로고스, 3번 파토스, 4번 미토스. www.cbs.co.kr/school